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타이 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코크 타이 왕국 국왕 마하 바지라롱 콘 버딘드라 데바야 바랑쿤 폐하. 나는 폐하가 타이 왕국 국왕으로 즉위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폐하와 그리고 폐하를 통하여 왕실 가문과 타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폐하가 국왕으로 즉위한 것은 존경하는 폐하에 대한 타이 인민들의 높은 존경과 신뢰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앞으로 폐하의 깊은 관심 속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안전과 북왕 번영을 위한 폐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배고 2016년 12월 2일 평양.